상치 못한 포인트서의 멜로 아무것도 나는 그 무엇도 모르는 척 이미 빠져들고 있죠 yeah. 생각뿐 달리 그리 어리숙하지만은 않아요 나 내게 깊게 더 빠져드는 순간 so 이미 너도 느끼고 있어 You got the something say to me 평생 널 지켜줄게